Track 25. Number 8. The following is Mina's diary. Listen and write down her schedule. 1. 재민 씨, 수요일 오후에 시간 있어요? 네, 시간이 있어요. 왜요? 제가 11시에 시험이 있어요. 우리 4시에 만날까요? 좋아요. 4시에 만나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시험 잘 보세요. 2. 미나 씨,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미안해요, 마이클 씨. 토요일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일요일은 어때요? 일요일은 괜찮아요. 그럼 우리 영화 볼까요? 좋아요. 무슨 영화를 볼까요? 약속 어때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3시에 극장 앞에서 만나요. 좋아요.